아,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야? 아마 마음대로 하세요. 녹음 잘 되고 있어? 음성 테스트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여보시오. 제건 괜찮아요? 네, 아주. 네, 그러면, 아, 그 정도.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네. 그래서 네. 질문을 하시면 내가 네. 들어가는 아, 제가 거고. 질문해야 되나요? 아니, 어떻게 해요? 네. 알아서 놀아야지. 네, 수다. 아, 일단 그래도 네. 시작은 해야 되니까 시작을 제가 해봅시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원파가 1 더하기 1을 2라고 하면 이걸 사실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와 함께 구원파가 아닌 사람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팟캐스트 우리는 구원파다 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한다면 전직 잡지사 기자 출신이고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방송과 함께 해주실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주셨는데요. 왼쪽부터 한번 소개를 각자 알아서 해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기독교 복음 침례의 전 대변인 조계웅입니다. 네, 저는 기독교 복음 침례의 의료인 회장 맡고 있는 구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신도 복음 선교회 임시 대변인 이태종입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전 대변인, 그다음에 임시 대변인인데 구원파 대변인은 누군가요? 저 사람입니다. 네, 이태종 씨가 지금 대변인이고요. 아 마지막으로 저 사람이 했잖아요. 아니 항상 소개도 전 대변인, 임시 대변인 이거 뭐? 아 저는 그만둔 다음에 복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임시 대변인으로 계시는 이태종 씨가 아 무슨 말씀? 아, 마지막으로 두 번이나 대변인. 잠깐 해요. 그러면 대변인을 누가 시켜줬어요? 시킨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한 거네. 그러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언론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진짜 너무 편파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저희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 지금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홍보 담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자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 나가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변인처럼 이렇게 됐지 저희 공식적으로 대변인 칭호 자체가 저희가 뭐 공식적인 칭호는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나간 게 대변인이 된 거네요. 네 그런 상황이죠. 아, 얼떨결에 됩니다. 이태종 임시 대변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한참 그 4월 21일인가요? 예. 막 협상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우리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다들 그럼 네가 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알았어요 하고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 임시 대변인 됐습니다. 아. 굳이 대변이라고 해도 되는데 본인만 임시라고 자꾸 붙이고 있어서 그 임시는 누가 붙인 거예요? 본인이 붙였죠. 근데 누가 붙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럼 거기 저 방송사 기자분들이 붙인 것도 아니고 본인이 붙이고 나간 거네. 본인이 붙이고 나갔다니까. 근데 누군지 왜 나 이런 기억력이 나쁠 때 이런 손해 본다니까. 참. 그럼 구혜동 선생님은 예. 직책이 정확히 뭡니까? 뭐 기독교 보험 침례 의료인의 회장이 맡겠습니다. 아, 의료인의 네, 회장. 네, 전체 뭐 의료인들 몰고 예. 데리고 이렇게 해외 선교도 하고 또 측면 지원도 하고 그러고 있죠. 최근에 이렇게 회장이 되신 건 아니고요. 이렇게 활동하다가 오랫동안 뭐 회장 겸 총무 겸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뭐 회장에 맡겠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을 보면 이분은 기독교 복음 침례, 이분은 또 평신도 복음 선교회인데 예. 구혜동 선생님 뭐 이 두 개를 다 아우르는 겁니까? 예, 저는 기독교 복음 침례의 의료인의 회장도 겸하고 있고 평신도로서 또 뭐 설교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두 개가 다 뭐 소속이 다 같이 돼 있네요. 조금 복잡하네요, 일단은. 예, 오늘은 첫 방송이니까 1부에서는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렇게 그동안 진행됐던 얘기들 나눠보시고요. 2부에서는 요즘 종편에 이 장동곤 다음으로 스타 게스트가 돼 있는 이청 씨 아드님 이한호 씨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광고 방송 없나요, 우리? 스퀄렛 많이 먹어주세요. 그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불매 운동으로 가요. 아, 그렇구나. 스퀄렛 먹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첫 회니만큼 이런 팟캐스트를 왜 하게 됐는지 한번 세 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태종 임시 대변인부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런 팟캐스트를 왜 생각하게 되셨는지. 난 그냥 불러서 나왔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우선은 생각나는 건요. 세월호 진실규명 포럼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내용을 안 물어보고 발표한 사람 구원파예요 아니에요? 온 사람들 중에 구원파 몇 명이야? 이런 것만 물어봐요. 아 그래서 아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안 듣고 우리에 대한 껍데기나 이런 걸로만 계속 뭔가 가십거리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진솔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 좀 마음속에 계속 있었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다들 공감해서 만든 거 아닐까. 근데 그때 발표하신 분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까? 아,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그냥 발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발표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이제 정부 쪽에서 조사가 들어와가지고 엄청 겁먹고, 우리가 대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정부 쪽에서 못하게 조사가 들어왔다고요? 못하게는 아니고 누가 발표하는지 정부에서? 네네 정보과에서. 무섭네. 그러면 오늘 이 팟캐스트도 혹시 또 물어볼 수도 있겠네 정부에서. 아, 그렇죠. 누가 하는지. 사회자님 이거 모르고 들어오신 거예요? 네 저도 어떻게 들어왔는데 뭐야 이거 이런 말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진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금 전 그의 이름을 삐 처리했습니다. 조계용 전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두 달 전 이제 세월호 사건 일어나기 전에는 여기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리고 언론에 얼굴이 공개되고 이름이 공개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진짜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는 이상한 사람들의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방송에 얘기를 해도 뭐 어디에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 얘기에 대해서는 편견이 깔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돼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니다 싶은 얘기를 빼고 방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조금 얘기를 내보낼 수 있으면 뭐 이건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저희는 또 기록을 계속 남겨나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하나의 좀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아 근데 조계용 대변인 목소리도 멋지지만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대변인을 만드신 건데. 아 원래 그게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야? 아니면 뭐 온 거 있나요? 저희가 이 성명서도 30분 전에 나와요. 아. 그래서 뭔가 엄청난 대본과 각본과 치밀한 전략이 있다. 물론 이끄시는 대로 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너무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근데 그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 그렇죠. 또 유병헌 회장으로 또 오해할 수 있네요. 네, 그것 때문에. 너무 또 얘기가 진지해지니까 유병헌 전 회장은 확실히 아닙니다. 어우, 농담도 상당히 날카롭네요. 아, 제가 원래 좀 비수 같은 게 좀 있어요. 그 TV 조선의 그 장동민 앵커가 장성민 앵커가 굉장히 당황한 게 맞습니다. 엄청 억울해 하고 있더라고요. 나 안 나온다고 맨날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있어요. 구혜동 선생님, 예. 이 팟캐스트 지금 전혀 적응을 못 하신다고 하시는데. 예, 저는 팟캐스트가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요. 처음에 지금도 좀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요. 저도 이제 뭐 언론에 뭐 의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많이 이렇게 했네요. 그런데 보면은, 기자들이든 진행하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그 어떤 제 질문을 끝까지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했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나오면 끊어버리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서 좀 우리들의 이야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이 팟캐스트라는 것도 왔는데 저는 아직도 팟캐스트가 잘 뭔지 잘 모릅니다. 예. 팟캐스트? 예. 아이폰만 되나요? 안드로이드도 되나요? 다운로드 하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언제 맞아요. 어디서나? 네. 하나 걱정은 누가 들을까? 확실한 건 구원파분들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요즘 제 팬이 많이 늘어나서. 아우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저 교만해졌어요. 여기서 한번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세월호 진실규명 포럼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민변에서 또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는데 굳이 구원파에서도 진상규명 포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대답할까요? 이태종 임시대변인. 우선 그쪽에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우선, 이렇게, 지금 보면, 언론의 추이를 봐도요, 이 원래 세월호로 시작해가지고, 세월호는 다 사라지고, 이제 유병헌 씨하고 구원파만 남았어요. 근데 원래 국민들의 뜻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의 뜻이나 저희 뜻도 세월호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게 가장 큰 관심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이상해졌어요. 이제 이 구원파나 아니면 유병헌 씨만 딱 두드려 잡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정부에서 안 해주면 우리라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좀 형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죠. 아 강경파, 홍원파는 누구입니까 또 구원파에서? 강경파입니까? 두 대변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온건파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이는데요. 저도 보이는데요. 이게 비주얼로는 온건파 같은데 아 이분도 비주얼로 온건파인가요? 아니 그럼 제가 강경파. 강경파 온건파입니다. 강경파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사 중에 다 기사들이 다 구원파의 그 외부적인 내용만 관심 가졌는데 한 군데는 그래도 제대로 된 기사를 실었다고 하는데. 뭐 어디입니까? 어디지? 싫은데. 아 그래도 기자 중에 그러니까 방송국 중에 고르라면 별로 없는데 이제 대한 언론 같은 데는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는 데가 있었고요.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채널 A의 기자라고 제 마음에 제일 많이 아 예쁩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채널 A 자체는 싫지만 뭐 기자는 마음에 들었어요. 기자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기자님 미안해요. 아 나는 이 처리가 된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렇구나. 예. 아, 구원파, 나는 구원파 연관이면 다 불이익 당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아 그렇구나. 이 구원파하고 가까우면 불이익을 당하는. 아니, 김 지난... 실장님 사랑해요. 지난번에 제 지인이 우리 조계웅 대변인하고 분당 모처에서 식사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 자기 학부모 친구들이 아, 자기 아들 친구의 학부모들이 지나가면서 본 거야. 그래서 알아보고. 아니 무슨 구원파이냐 이랬다는 거예요. 오 굉장히 유명 인사예요. 근데 요즘 제가 좀 더 유명해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내가 더 먼저 나와. 근거 없는 자신감 어디서 나옵니까? 요즘 좀 교만해졌다니까. 아 근데 처음에 이태종 대변인 나왔을 때는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안 보이던 아니 많이 보였는데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대머리였는데. 아. 나중에는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오시대. 그거 엄청 멋지대. 아, 그거 우리 이재욱 선생님 거 내가 그냥 대신 썼어요. 아, 그 훔친 머리를 안 깎아가지고 대신 쓰고 나갔는데 형이 좋더라고. 네, 훨씬 멋있게 보여요. 우리 집사람이 모자 하나 사준대요. 아, 이런 내용들 계속 나오면 이 팟캐스트가 안 들을 거라고. 아, 죄송합니다. 우리 이태종 임시대변인은 좀 말을 자제를 합시다. 아, 네. 그러니까 TV 조선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쪽에서 나오라는 건데 내가 안 나가는 건데 아, 또 죄송합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종편 이야기를 해보죠. 종편. 종편이 저희 구원파 때문에 굉장히 시청률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우리 식구들만 해도 봐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댓글 한 개나 두 개 정도밖에 안 달렸는데 요즘은 엄청 많이 달려요. 아 식구라는 말은 구원파. 네 맞아요. 아, 그 저 나갔던 프로에서도 예. 이제 뭐 좀 사퇴제를 하고 좀 이렇게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 끝나고 나가면서 황모 패널이 예. 아, 이 오늘 뭐 이게 채널 A 시청률 대박이다 하면서. 저하고 아 근데 구영 선생님 사퇴제를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흉하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뭐 상대방은 볼펜으로 막 이렇게 하던데, 오히려 진행하는 그 저희 앵커가 지금도 삿대질하고 있잖아요 하시면서. 아, 했던 아니, 우리 편을 들어줘. 아, 우리? 그런데 그게 만약에 침몰 원인에 대해서 예. 유병헌 일가의 책임이 없다고 하면 예. 검찰에 떳떳하게 출두해서 수사를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예. 그런 부분들을 별건 수사가 알겠습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별건 예. 수사가 아니라는 걸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별건 예. 수사라는 단어로서 아, 예.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 소장님, 예. 예. 황 소장님과 저는 지금 토론자로서 온 것이지 황 그렇죠. 소장님 검사입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답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아니 지금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요? 손가락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 저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상대도 예의를 갖춰서 그러니까. 토론하게 하세요. 지금도 손가락질 하고 있잖아요. 서로 하지 마시고 토론을 하시죠. 저는 그런 패널에 나가본 적이 처음이에요. 좀 심하게 하면은 이렇게 그 멱살잡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와, 종편이 그런 예. 거예요. 어, 이제 다음부터는 그 좀 그분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좀 피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황무신데요. 구혜동 선생님이 워낙 이렇게 당하시고 있으니까 예. 사회자가 아마 편들어 주진 않았나요? 그래요. 처음에는 그 목 교수님이었죠. 목 교수님하고 우리 대기자, 동아일보 대기자셨는데 민 소장님이셨던가요? 그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려고 하셨던 것 같고요. 그 황모 씨는 상당히 그 어떤 그 편파적인 그 시선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할 이야기는 다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봤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예.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 종편이라고 하면 예. 현재까지는 조금 이류 언론, 예. 삼류지 무슨 삼류야? 아, 그렇게까지는 제가 표현 못 하겠고 예. 심하게 하면 쓰레기 언론이라고 하는데 위험한 발언들. 종편에 굳이 구원파들이 이렇게 대변인 내지는 선생님께서 예. 나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출연료입니까? 어, 출연료 좀 주던데 나가니까 나 TV 조선에서 15만 원 주던데. 아, 저는 아직까지 하나도 못 받았는데. 아, 늦게 내셨죠? 신분증 이런 거. 아, 빨리빨리 내셔야 돼, 그럼. 저희는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KBS에서 그 출연료를 주겠다고 하는데, 뭐, 저희들은 뭐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냥 그 불우유토끼 좀 내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몇 번 나가다 보니까 이제 TV 조선에서도 전 말 한마디도 못한 프로에서 시청률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말도 못했는데 시청률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 출연료. 아 예 예. 출연료를 주십니까? 했더니 아 나오셔서 한 시간 동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렇게 이렇게 한 적이 있네요. 아니 제가 질문이 예. 왜 나가세요? 그랬더니 출연료네요 그러면. 뭐 부르니까 나가는 건데요. 우리 얘기를 왜 굳이 구원파가 나가서 이렇게 예. 언론을 방금 표현한 이류 이상의 언론이라고 하면서 굳이 나가게 된 이유가 있는지. 네, 좀 열받아서 나간 게 많죠. 우리 이태정 씨도 그렇죠. 뭐 우선은 계속 일방적으로 우리 얘기 안 하고 그쪽은 우리가 나가든 안 나가든 자기들 얘기를 그냥 쭉 하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우리 나가서 우리 얘기도 좀 해보자 해서 나갔죠. 이제 나갔는데 아마 그분들이 좀 처음에 방심을 했나 봐요. 장승민 앵커가 그래서 막 처음엔 아 긴장하지 마요. 처음엔 내가 살살 해줄게. 아,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당하고 나서는 꼭 나오라고 다음에 꼭 나오라고 엄청 얘기를 했는데 저 장인어른이 좀 아프셔가지고 못 나갔는데 그거 가지고 또 엄청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요즘 빨리 나오라고도 계속 압력을 넣고 있네요. 아 나갈 건가요? 생각해보고 제가 급하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분이 좀 많이 억울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종편 이야기 했고 저희도 이렇게 입도 풀리고 좀 이제 좀 말씀도 잘 하시는데 이제 여기까지 1부를 마치겠습니다. 아, 예. 예, 1부를 마치고 바로 2부 화제의 게스트를 모시고 2부를 진행하는데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역시나 광고는 없지요. 녹차 참 좋아요.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이태종 조계웅 대변인에게 연락주세요.